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더니 웃기 부여잡는 손을 전해더니 미련한 털 없는 눈으로 날 똑바로 쳐다보고 웃으면서 뒤를 돌더니 어떤 대단한 걸 바랬길래 어떤 눈부신 걸만 했길래 걸레짝이 된 이 몸과 맘을 가지고서 내 방문을 두드리는 걸까 너가 떠나야만 했던 이유를 아직도